너의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오후에 나누는 잔잔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오후에 나누는 잔잔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해도 어쩔 수가 난 없네요 얼굴만 또 보네요 다시 눈물로 젖은 가슴이 찢겨도 고개를 돌릴 수 없네요 그댈 원하는 내 막을 수가 없네요 내 맘 그대만 원하네요 자꾸 숨겨도 숨길 수 없는 이 맘이 내게 자꾸만 보채요 그대 없이는 살 수 음악으로 인사드렸습니다. 2009년에 12월 23일 수요일. 그러고 보니까는 2009년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9년 한 해 바쁘게 지내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한 해 바쁘게 고생하시느냐고. 2010년하고 2009년하고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이 시기인데, 아마 지금은 2009년이 간 아쉬움보다는 2010년이 오는 그런 기대감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주 그 한 해 제 방송 시간에는요, 제가 제주도 공연이 있어서 제주도에 다녀오느냐고 한 주를 쉬게 되었습니다. 네, 사정은 그렇습니다. 요 며칠 굉장히 추웠었어요. 그죠? 영하 10도, 12도, 밤에는요. 근데 어제, 오늘부터 이제 조금 날씨 풀려서 좀 다닐만 한데, 정말 추울 때는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집에만 있고 싶고. 특히 영하 막 10도 이상으로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면. 근데 또 겨울은요, 그 좀 추워야지 겨울이지, 그게 미지근한 건 겨울이 아니잖아요. 좀 추울 땐 좀 추워야 되고, 또 여름에는 조금, 그죠? 뭐 좀 더울 땐 좀 더워야 되고, 그래야지 농작물이 잘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9년 12월 23일 바쁘실 거예요. 아마 12월 달에 여기저기 인사도 드려야 되고 모임도 가셔야 되고, 네, 이리저리 신경 쓸 것도 많고 바쁘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음악 들으시면서 그 바쁜 시간 안에 잠깐이라도 좀 짬을 내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이라도 잠깐 만드세요. 자, 노래 한 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미치게 해도 이 시간 토요일 밤에 전해드렸습니다. 아, 25일 크리스마스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1월 달에 그 해 뜨는 거 본다고 1월 1일 날 해맞이 하러 간다고 가실 분 분명히 계시죠.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1월 1일 날 새벽에 보면은 항상 영동 고속도로가 막혀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도전을 합니다. 해맞이 보려고. 근데 많은 분들이 길에서 그냥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 해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그 뭐 강원도 쪽 있잖아요. 강릉, 속초. 그다음 제일 유명한 곳이 정동진. 그죠?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해 뜨는 거 본다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늦게 출발하면 아침에 도착 못해요. 그리고 생각에 야 뭐 한 밤 해가 뭐 한 7시나 뭐 좀 뜨니까 서울에서 뭐 한 3시쯤 뭐 출발하면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요즘에 강릉까지 뭐 한 3시간이면 가니까. 그런 분들은 100% 못 봅니다. 해 뜨는 거 못 봐요. 100%. 네, 제 말 믿으십시오. 아침에 해 뜨는 거 보시려면요. 서울에서 늦어도 11시, 12시에는 출발하셔야 됩니다. 늦어도. 보통 요즘에는 길이 좋아져서 강릉까지 서울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차 안 막히면은. 근데 그날은 영동 고속도로만 꽉 막혀요. 그래서 평상시에 3시간 걸리는 거리가 한 5시간, 뭐 어쨌든 6시간 걸린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해마다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영동 고속도로 특별하게 박힌 게 없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을 겁니다. 네, 새벽 3시쯤 가시는 분들은 100% 못 봅니다. 뜨는 거. 네, 미리 가셔야 돼요. 미리 가실 거면. 사람 마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해 뜨는 거 봐서 뭐해. 1월 1일이라고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야, 그래도 올해는 가서 1월 1일 날 아침 첫 해 뜨는 걸 보고 한 해를 한번, 그 소망도 기원도 하고 다짐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 분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그 고속도로가 겨울 새벽에 불통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시나 1월 1일 날 해맞이 보러 가실 분들은 미리 출발하세요. 미리. 그러니까 밤 12시 전에 미리.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해맞이를. 그리고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정동진이나 뭐 이런 데 가면요. 밤에 콘서트도 해요. 그 추운데 해맞이 콘서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거기 해맞이 콘서트에 공연을 한번 갔다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유명 해맞이 장소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하니까 미리 좀 알아보시고 가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주차 문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차 세울 데 없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겨울에 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죠. 그나마 바닷가 쪽에서 편하게 해맞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요. 경포대 쪽이 그나마 좀 편하죠.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해수욕장이 워낙 넓은 곳도 있고 또 그 뒤쪽 이면 도로로 차 세울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 가져가시는 분들은 경포대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 그 뭐 주위에 조그만한 해수욕장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 굳이 이제 정동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그걸 좀 고려해서 가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자, 1월 1일 날에 해맞이 가실 분들 늦게 출발하시단 100% 가시다 그냥 옵니다. 도로에서. 네. 가시다 보니까 미리 출발하죠. 가실 분들은 한 6시간 전에. 노래 한 곡 더 그 띄워드릴게요. 요즘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지요.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 나를 찾아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다칠까 너의 자리를 안고 비워둔다 이젠 더 이상 속아선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 주어본다 어떤 사람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나의 용서에 답하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음악 들으셨습니다. 아까 1월 1일 해맞이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24일날이면 그 12월 24일 그러면은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면은 그 사실 그날은 그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뭐 많이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파티도 하고 서로 모임도 갖고 뭐 축하도 해주고 이런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면은 그게 어느덧 전 세계인의 그 축하하는 날로 바뀌어 있는데요. 왜 젊은이들이 유독 그러냐 아까 말씀을 드린 거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혼자 보낸다 그러면은 굉장히 슬프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사실 뭐 그 크리스마스라는 게 네. 그 뭘 뭐 그런 게 있다고 믿어야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잘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꼭 그날 되면 이제 서운한 거죠. 그게 자기 혼자 있는 게.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라고 합니다. 특히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니면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챙겨줘야 되는 날이죠. 그날이 뭐 선물도 해줘야 되고 또 같이 뭐 놀아줘야 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 같이 먹으러 가기도 해야 되고 뭐 근데 그 어른들한테는 어떨까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어른들한테는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요. 뭐 젊은이들처럼 그, 뭐 크리스마스를 막 즐기고 그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살짝이라도 야 벌써 또 뭐 산타가 오긴 왔구나 뭐 이 정도 느낌을 한번 정도는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힘든 곳이 어디냐면요. 명동. 혹시 크리스마스 24일날 밤에 저녁 때 정말 그 삶이 지루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명동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24일날 저녁 때 삶이 지루하신 분들. 그러면요. 야 정말 그 에너지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들 열심히 노는 친구들이 있구나. 정말 사람들 많잖아요. 막 정말 길 이렇게 거리를 다니기 힘들 정도로 곳곳에서 캐롤 나오고 막 사람들 어깨 부딪히면서 다니고 예 그 추운데 게다가 그 눈까지 한번 내려보세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래서 이제 어른들 되시면은 그런 게 조금 좀 밋밋해지셨겠지만은 혹시 조금 삶이 무료하신 분들은 그런 곳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 그 크리스마스 뭐 이브 크리스마스 그 전 세계인의 굉장히 좋은 명절이긴 하지만은 또 그거보다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게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도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힘내시고 기운 내시고 예, 용기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멋있게 뛰어드립니다. 마음을 흔들어 놔 지금 들으신 노래가요,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랍니다. 너 때문에. 네, 한 곡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연말 되니까는 그 크리스마스하고요, 그런 말씀들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12월 되면은 그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이요, 이제 굴이 나왔잖아요, 굴. 사실 굴은 우리가 뭐 듣기로는 뭐 바다의 우유, 그다음에 뭐 영양 덩어리,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굴은 그 굴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양소가 많은 건 둘째치고, 일단 굴을 먹음으로써 섭취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영양소들이 있어서, 굴은 굉장히 피부나 노화 방지, 그 다음에 그 신진 대사를 좀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굉장히 풍부한 음식입니다, 굴이. 이제 굴을 어떻게 드시면 좋냐면, 그냥 그 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예, 굴은 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뭐 쌈에다 싸셔 드셔도 괜찮고, 굴 자체로 이렇게 드셔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굴 생으로 드시는 거 외에는 굴밥 해 드시는 거 있잖아요. 야, 맛있겠다. 굴밥. 이게 밥할 때 굴 얹어가지고는 뭐 굴밥 간장에다 이렇게 비벼갖고 드셔도 맛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굴 전도 있잖아요. 굴에다가 그 뭐 튀김 옷 입혀가지고는 이렇게 부침 옷 입혀가지고 전 만들어서 드셔도 맛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해물파전 같은 데 이렇게 굴 넣어가지고 해서 먹어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굴은 또 얼마나 다양도로 쓰일 수가 있냐면, 굴 할 때 그 이게 국이나 뭐 찌개 같은 데 넣어서 드셔도 돼요, 굴은. 맛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큰한 그런 이제 국물에다가 이렇게 굴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좀 시원한 맛도 나고 그러잖아요. 짬뽕도 뭐 굴짬뽕이 있는 것처럼. 그 굴이라는 음식은 굉장히 영양도 많으면서 다용도로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이잖아요.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뭐 익혀서도 먹을 수 있고, 뭐 튀겨서도 먹을 수 있고, 예, 뭐 구워서도 먹을 수 있고, 끓여서도 먹을 수 있고. 그 굴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향은 사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거든요. 맛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석화 같은 거 한 박스 사다가 이렇게 까먹어도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소주 한 잔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굴 요리 석화 같은 거 이제 까서 이렇게 뭐 한 잔 하시면은 뭐 그냥 넘어가죠. 그냥 시원하게. 예. 그래서 이철 12월 달에 이제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이제 굴 같은 거 있으니까는 뭐 먹지 이러시는 분들 한번 사다가 그 요리 같은 거 해서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굴 요리. 야. 아, 근데 굴이요. 우리나라 굴은 뭐 그냥 조그만하게 먹기 맛있잖아요. 근데 어디 제가 어디 가서 굴을 한번 시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래? 굴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굴만 먹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향 좋고 이렇게 딱 먹기 좋은 크기 있잖아요. 뭐 커봐야 좀 더 크고 작아야 뭐 더 작은데 어디 가서 굴을 그냥 우리나라 굴인 줄 알고 시켰더니 갑자기 어른 주먹만한 거를 따줘요. 굴을 어른 주먹보다 더 큰 거를. 예. 진짜 무슨 한 그 우리 좀 널찍한 커피잔에 꽉 찰 만한 그런. 아 근데 너무 크니까 못 먹겠어요. 맛 이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먹다 말았는데 제가 뭐 전 세계에 있는 굴을 다 먹어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나라 굴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굴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예. 신선한 굴 사셔가지고 김치에다가 드셔도 맛있고 예. 뭐 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굴 요리 12월달에. 그리고 또 이제 겨울에 드시는 이제 별미 중에 하나가 그 좀 뭐 가격이 좀 나오긴 하지만은 그 대게 있잖아요. 대게 지금 이제 12월 1월 이때가 그 대게 또 철이에요. 이때가 이제 맛있습니다. 또 대게가. 근데 뭐 대게는 워낙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좀 뭐 쉽게 그냥 사서 드시긴 좀 부담스럽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게 말고 홍게 있잖아요. 홍게 홍게 예. 대게 대신에 홍게도 맛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홍게 가끔 제가 이렇게 싼 거 좀 이렇게 시켜다가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별미를 찾으신다면은 그 홍게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요 철이니까는. 아 먹는 얘기하니까는 그 식욕이 확 땡기는데요, 그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시사철 웬만한 음식들은 뭐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한 겨울에도 바나나 먹을 수 있고, 뭐 한 겨울에도 무슨 야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식욕 없으신 분들은 12월 겨울철에 드시면 좋은 음식들을 좀 찾아서 막연하게 그냥 뭐 드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음식 이제 그 계절 음식 좀 찾아갖고 드시는 것도 아주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식욕이 막 돌죠. 이 건강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다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 건강하는 방법 중에는 일단은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잘 드셔야 돼. 건강해지시려면. 그러니까 잘 주무시고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의 적이 뭐냐? 스트레스. 화병 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화병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그 속에 쌓여가지고 그게 어떤 이제 질환으로 나타나는 게 화병인데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화병이. 그 화병, 스트레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스트레스 좀 이제 덜 받으시고 그 외의 거가 뭐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웃으셔야 돼요. 잘 웃으시고 웃을 일이 있어요. 웃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도 일단 웃으셔야 됩니다. 잘 웃고 손뼉 손 마사지 손뼉 같은 거 자주 치고 손뼉 치고 손 자꾸만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좋은 물 많이 드시고 그렇게 그게 건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냥 잘 자고 그러면 이러신 분 계시죠. 아, 그 누가 몰라 이러신 분도 계시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고 자주 웃고 손뼉 많이 손뼉 치고 손 마사지 같은 거 좀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많이 움직이시고 이리저리. 네,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렵잖아요. 하기 어렵잖아요. 가장 쉬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2010년에 건강을 기원하면서 제가 또 노래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0년에 감기 한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 네, 건강하십시오. 제대로 건강해 주십시오. 시대의 멋쟁이. 요즘에 음악들 많이 나오니까 그 라디오 자주 안 드시는 분들은 무슨 노래야 이게 또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노래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그죠. 그 새로 준비된 음악 중에서 한 곡도 준비를 해드려봤습니다. 아까 건강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어릴 때는 그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요. 왜냐면 천년만년 건강할 것 같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그 일생을 가장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그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누구나 다 알면서 누구나 다 하기 힘든 그런 겁니다. 근데 건강을 잃는 건 참 의외에서 와요. 그죠? 생각지도 못한 뭐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알겠습니까? 살아가는 일을. 그. 하지만 그 있을 때 건강할 때 지키는 것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9년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2009년 한 해 아주 그냥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뭐 제일 이렇게 기억에 나는 일들이 우리 저기 대통령 분들 한 두 번 보냈잖아요. 예. 네. 그런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2009년 한 해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연예계 쪽으로 봤을 때는 또 뭐 새로운 뭐 스타들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시고 돌아가시고 뭐 그랬던 일들도 있고요. 또 2009년 한 해 또 잊지 못할 큰 일이 뭐냐면 어떤 그 경제 아주 그냥 바닥이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야, 이게 과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실 정도로 그 굉장히 그 경제의 바닥에서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2009년에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큰 또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2009년 한 해 또 뭐 생각해보자면은 우리가 2009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또 신종플루. 신종플루 때문에 참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연일 그냥 TV 방송에서 신종플루 신종플루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큰 이슈였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한 해 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또 제 기억에는요. 우리 경제 문제하고 또 관련이 된 건데 한참 그 뭐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아마 뭐 그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 외에도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집에 일 있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였고요. 예, 또 뭐 사업이 잘 되셔서 뭐 야 2009년 한 해 뭐 대박이야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2009년 한 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200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감회가 좀 새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죠? 2009년 한 해.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2009년 한 해는 간 거를. 네. 자, 돌아오는 2010년에 여러분들의 정말 그 건강과 행복과 권투를 기원하면서 노래 한 곡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한 해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조금 다 잘 되셔가지고 좀 돈 벌었다는 얘기를 좀 많이 좀 예, 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2009년은 이제 갔고 2010년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디. 즐거우셨습니까? 제 시간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부터 1월 말까지 강원도 피니스파크에 내려가 있어요. 거기 혹시 오시는 분들은 제 공연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요일날 방송하는 거는 내려가 있지만은 계속 제가 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월 마무리 잘들 하시고 건강 잘들 지키시고 2010년 화이팅 하기로 약속을 다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꼭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에 한번 빠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오후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오후에 나누는 잔잔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훈이와 함께하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오후에 나누는 찬잔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훈이와 함께한 시간. 안녕하세요. 훈입니다.